바다에 담은 기쁜데 흐느끼는 여성의 외로운 그림자 땅에 촛불 켜고 홀로 울 적에 아 수덕사에 새복이 운다 밤은 깊은데 연불하는 여성의 외로운 그림자 땅에 촛불 켜고 홀로 울 적에 아 수덕사